너를 내게 보내준 걸 감사할 뿐이야. 고마울 뿐이야. 많이 외로웠던 거니 그동안 야위어가는 너를 보면 느낄 수 있어. 너무 힘이 들 때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. 내 품에서 줄 거야 내.